남조선 각계층이 괴뢰 당국의 동족 대결 정책을 규탄하고 북남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최근 강연회에서 6.15 민족공동 행사를 가로막은 괴뢰 당국을 규탄했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된 통일점원 마라손 집회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열렸던 평화통일의 대장정이 당국의 동족대결 정책에 의해 멈춰섰다고 단조했습니다. 14일 개성공업지구기업협의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괴뢰 집권자에게 요구했으며 15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경기도 파주의 림진각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장에서 민간 교류를 차단하는 당국의 동족대결 정책을 규탄했습니다.